방금 올린 picture click click 머리부터 발끝까지 I don't need 너의 동인 작은 시련이란 건 나에게 no friends of mine 그냥 기여울 뿐이야 운명이 장난을 걸어오면 너와 둬야지 못하겠어 I'm that girl I'm that da da da da